경의 아닌 김정은 동지께서 어머니 날을 맞으며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에 참가한 여성들과 모범적인 어머니들, 여명원들, 여성일꾼들에게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6일 평양의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최룡의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관계부문 일꾼들,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에 참가한 여성들, 평양시안의 모범적인 어머니들, 여명원들, 여성일꾼들, 전국 여명예술소조종합공연 참가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의 동지가 선물 전달 사료를 했습니다. 그는 경의 아닌 김정은 동지께서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친오보이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어머니들과 여성들에게 대같은 은정을 거듭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과 여성들이 경의 아닌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한쪽 수레 바퀴를 더욱 억세게 떠밀어 나가며 시대의 꽃으로서의 용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의 아닌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